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세의 즈음에서 세계 여러 나라 신문들이 특집했습니다. 네팔 신문 아르판, 나이지리아 신문 나이제리언 오브 조버, 베네수엘라 신문 폴리티카, 방글라데시 신문 데일리 포크, 라오스 신문들인 바사손, 바텐 라오, 브라질 신문 오라도 뽀보, 파키스탄 신문 엘렉션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신문들은 김일성 주석은 조선인민이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하면서 오보이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를 찬양하는 글들을 편집했습니다. 미얀마 신문 돈유 에이쥐, 민주공고 신문 라프로스 베리떼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 주석의 존함은 인류의 운명 개척에서 미중유의 존안을 이룩한 20세기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일을 자주시대의 개척자,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한 령도의 거장, 세계 정치의 원로, 한없이 숭고한 동망을 지니신 인간 사랑의 화신으로 칭송했습니다.